아직도 난 깊은 겨울 잠을 자고 싶어. 아주 멀리 아주 멀리 그대가 있나요? 사실 난 그대가 매일 그리운데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에도 매일 그대가 생각이 나. 없을까봐 그대 있던 공기라도 붙잡아 두고 싶어. 아주 멀리 아주 멀리 먼 곳에 있나요? 사실 난 그대가 매일 그리운데 아주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에도 매일 그대가 생각이 나. 하루가 몇 달이 되고 언젠가는 내 맘에도 새 봄이 올 텐데 아주 멀리 아주 멀리 먼 곳에 있네요. 봄날이라 믿어. 아주 먼 날, 아주 먼 날.